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침 일출은 어디서 만나도 참으로 감동스럽지요. 높은 산에서 만나는 일출도, 넓은 들에서 만나는 일출도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는 오클랜드에서 만나는 아침의 햇살도 그렇습니다. 큰 바다를 한참이나 지나 떠오르는 오클랜드의 일출은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로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헤스팅스가 1830년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동쪽, 기스본.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상에서 아침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스본 가까이 있는 도시 이름이 이 곡을 작사한 헤스팅스와 똑같습니다. 그곳 헤스팅스 근처의 테마타팩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사냥을 올려야 하는데 잠시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이 드네요. 다시 돌아와서 차분하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 가사 없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감상해 보았습니다. 토마스 헤스팅스는 음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곡은 그가 1830년에 작시한 찬송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1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CBS 합창단의 합창으로 가사와 음률을 함께 느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절은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시온의 아침은 기쁘고 밝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 이르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고 말입니다. 시온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요, 당연히 슬픔과 탄식은 빛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어두움과 같습니다. 일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모양새도 참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출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인가 복을 빈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믿고 기대하지요. 이 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매여 있던 삶에서 구속되어 나옴 같이, 또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옴 같이,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구름같이 많으리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3절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음유를 붙인 것입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황무지가 비옥하게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땅으로 바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을 묘사합니다. 4절은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와 이사야 2장 4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바다와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자 노래합니다. 정말 활기가 넘치는 리듬의 이 찬송곡은 로엘 메이슨 박사가 1833년에 이 찬송곡으로 작곡하여 작시자인 토마스 헤스팅스 박사와 공동으로 펴낸 예배 인도자용 찬송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토마스 헤스팅스의 작사도 그렇고 로엘 메이슨이 만든 곡도 그렇고 매우 장엄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들마다 1월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한 번쯤 꼭 부르는 찬송이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곡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기욱 씨가 편곡한 것으로 새롭게 들어보시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픔과 애통 찬송이 하늘을 선.